차가운 밤 밤공기를 마시며 가로등 불빛 아래 널 바래주다 조심스레 가까워진 손끝에 나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봤어 널 향한 내 맘 들킬까봐 바보처럼 굴었던 거야 난 이렇게 널 날 보던 눈빛 손짓마저도 조용한 말투 표정까지도 달 꿈에서 또 그렇게 널 나도 몰래 덥석 손을 잡으면 놀라진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얼어붙은 내 모습 보면서 놀리듯 웃는 네가 더 예뻐 보여 널 날 보던 눈빛 손짓마저도 조용한 말투 표정까지도 달콤해서 또 그렇게 널 집에 들어오는 걸음까지도 아쉬움에 자꾸 더 멈춰 돌아보 소중해서 또 이렇게 널 모든 순간 소중한 날들로 사랑을 알게 해준 너여서 난 고마워